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현 수능체제 개편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선관위 보안 수준 논란에 대한 소식입니다. 문제는 뭐였는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교육부는 어제인 10일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자연계열 학과 지원 수험생은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 탐구 8과목 중 2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과 지원 수험생은 각각 확률과 통계, 사회 탐구 9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데요. 국어 영역도 현재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안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수능 선택과목 체제가 유지되면 선택에 따른 점수 유불리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지 않을 것을 우려해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는 과목만 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어 영역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합쳐지며 수학 영역은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합쳐집니다. 다만 교육부는 미적분 2와 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회탐구는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 과학탐구는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에서 출제됩니다. 그 밖에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나머지 영역은 표준점수와 9등급제 상대평가가 적용됩니다. 내신 체제는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내용을 수정해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모두의 상대평가를 변기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학년에서 A등급에서 E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하며 5등급 체제의 상대평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함께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망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망과 내부 중요망 사이에 접점이 생겨서 가상 해커들이 인터넷망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 선거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는 얘긴데요.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는 사전에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했고 해외 공관과 연결된 제외공관 선거망을 통해서도 선관위의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도 일부는 쉽게 뚫렸습니다. 사기업 정보보호에도 널리 쓰이는 숫자, 문자, 특수기호 혼합이 아닌 단순한 조합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숫자 12345를 나열하거나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출고 시에 설정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내부 포털에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나 역대 선거 시 등록한 후보자 명부, 제외 선거인 명부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2022년 동일한 항목으로 자체 평가해 국정원에 제출한 결과는 100점 만점이었는데요.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취약점 분석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기는 등의 위법 사례도 드러났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의 입장문을 배포하며 사실상 국정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0월 11일 헙스브리핑에선 수능체제 개편과 선관위 보안 논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취가 깊어져 이제 드문드문 단풍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잠시 짬을 내어서 가벼운 산책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늘은 종일 쾌청할 전망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볕과 함께 기온이 2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면서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낮엔 덥더라도 가벼운 가디건 정도는 지참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양재웅, 아나운서 박예린,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